판에 버려 눈 돌아간 거야. 나도 내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. 사랑이 찾아왔어 외로운 나에게. 뭐 세상에 예쁜 여자 만나 그 중에서도 넌 남자 너 다 그 인정하지. 근데 이 구멍 예뻐도 너무 예뻐. 왠지 모르게 너의 긴 생머리 내 꽃장 네가 날 것 같아. 생각이 나는 그녀 가장 흥 없는 생머리 더욱더 예뻐던 그녀가 떠난 뒤로 생각에 많이 뿌려 추억에 젖어 밤새 슬프며 긴 머리 품면 내게 다가와줘 다시 또 그대 향기를 내게 줘. 그 남자 누군지 바보 옆에 아플게. 그럼 난 이제 어떡해. 몰라 향단 고백 한번 제대로 못했잖아 나. 여자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. 아.